가시나무 가슴으로 안고 알 수 없는 질문들에 지쳐가는 너 괜찮아 그냥 내버려둬 무책임한 비난 무책임한 비교 잴 수 없는 슬픔으로 쓰러져만 가도 괜찮아 모두 지나가 언제나 좋은 사람 사소한 거절조차 쉽지 않아 언제나 웃지 언제나 숨지 별 뜻 없는 한마디에 상처를 되감곤 의미 없는 그 표정에 의미를 찾는 그런 내게 꼭 말해주고 싶어 넌 정말 아름다운 걸 착한 사람 컴플렉스 숨을 위한 걸까 내 마음을 보여줘도 변할 건 없어 사랑은 내게 그다지 관심 없다고 수많은 말 숱한 날들 속에 내가 없는 이런 느낌 행복하지 않아 이제는 그만 널 찾아가 오래된 마음의 병 모든 이에게 항상 사랑받는 완벽한 사